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2일 남조선의 대전 민중의 힘을 비롯한 대전의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참상이 사회망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